해서는 안 될 말 나의 속마음을 뱉어봤지 아무도 무엇도 나를 위해 바뀐 적이 없어 그저 피해가길 나만 아니길 봐도 모른 척 그래 나는 못 본 거야 눈 감아 외면해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우린 어쩌면 또 다른 아픔을 주며 사는지 몰라 지금처럼 너의 슬픔을 기억 속 무덤에 묻고 금참다면 언젠가 견뎌야만 했던 얘기 마음을 털어줄 사랑 따윈 내겐 없었나 봐 잠시 망설였지 이내 돌아서 나를 향하는 사람들의 눈을 봤지 힘없이 주저앉은 세상 아래로 내가 보여 슬픔이 가득한 숲속에 살듯 어딘가 숨어 훔쳐봤지 내가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말이야 괜찮다면 언젠가 어쩌면 또